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저물고 이젠 그난 친구마저 떠나가네요. 나이가 들어서나 어른이 되나봐요. 왜 이렇게 불안할까. 사람들은 오늘도 과거에 머물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네요. 아직은 어려서 나 철이 안 드나봐요.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. 아무것도 없이 그저 행복해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 너무 멀리 와버렸어. 난 기억이 안 나. Hey,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설레이기만 해. 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 난 지금 어디로 가는지. 나는 이 노래 부르며 너에게 돌아갈 거야. 아름다웠던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이 노래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.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. Just one last dance. 희미한 불빛이 되어 별들 사이로. Yeah. 너 또한 이별이 되어 손짓하네요. 혼자가 되어서 나 외로워 보이나요.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. 아무것도 없이 그저 행복해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 너무 멀리 와버렸어. 난 기억이 안 나. Hey, 모든 게 처음이라서 들고 설레이기만 해. 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 난 지금 어디에 있는지. 나는 이 노래 들으면 너에게 돌아갈 거야. 아름다웠던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이 노래 들으면 마지막 춤을 출 거야.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. Just one last dance. 음악은 계속해서 흐르고 여기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기회를 줘. 어떤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.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찬란히 빛이 나는 아름다운 One last smile. Bad you know chill. 알 수 없던 황홀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.